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 대회에 점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노르웨이 공산당 웨스트폴드주위원회 위원장, 몽골 농업식료자연환경부문 근로자동맹 위원장, 인도네시아 운수로조연맹 중앙지도리사회 정석이, 러시아 연방 연립연강 직업동맹연맹 위원장, 세네갈 자치노동조합연맹 정석이, 슬로베니아 조선친선협회 위원장, 2017년 백두산 미인칭송대회 아프리카지역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나라 정계, 사회계, 경제계 진선단체 인사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 대회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조선농업근로자들의 심찬 진군길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